AIDS, UBS.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Behind the screen. Friends, 만약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전부 다 꾸며진 것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도, 나와 대화하는 모두가 연기자라면요. 그것도 모자라 내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트루먼 버뱅크라는 사람이죠. 지구 최대 규모의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입니다. 트루먼의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유년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 24시간 내내 생중계됐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카메라로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사자는 이 모든 게 꾸며진 쇼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감독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던 완벽한 트루먼의 세상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바로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의 트루먼 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시네필의 영화 이야기, 여덟 번째 필름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죠. 그럼 우리 트루먼의 인생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줄거리를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 오늘도 짧게 소개드려볼게요. 30살의 보험회사 직원 트루먼은 집과 회사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살고 있어요. 좋은 남편이자 성실한 직장인, 그리고 건전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평범한 트루먼의 삶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질 않나? 쨍쨍한 하늘에서 조명기구가 난데없이 떨어지질 않나? 라디오를 틀었더니 자신의 이동 경로가 방송으로 나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트루먼은 거대한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려 30년 동안 전 세계에 24시간 내내 생중계되고 있었던 거죠. 트루먼의 세상은 잘 만들어진 세트장이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그의 일상에 등장하는 모든 제품은 사실 광고를 위해 협찬된 물품들이었죠. 심지어 그가 가진 트라우마들도 크리스토프라는 감독에 의해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루먼의 세계에서 크리스토프는 전지전능한 신이었죠. 이 영화는 코미디로 제작되었지만 제가 트루먼이 된다면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되지만 마냥 웃으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순 없죠. 트루먼은 점차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을 시도하죠. 트루먼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크리스토프는 온갖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하지만 결국 트루먼은 세트장 문을 열고 나가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거짓쇼가 시작된 지 1909일째가 되는 날이었죠. 사실 우리들도 트루먼의 삶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트루먼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트루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우린 누구나 서로를 감시할 수 있고 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시선들에 노출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볼 기회도 많아졌고요. 너도 나도 본인의 생활을 SNS에 중계하곤 하죠.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꾸미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더 잘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 당연한 욕망이니까요. 우스갯소리로 만약 오마카세 집에 사진 촬영이 금지되면 지금만큼 인기가 있을까? 라며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속고 속이는 우리는 어쩌면 모두 연기자 아닐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점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들여다볼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화면 속에 남들을 보느라 말이죠. 마치 수백만 개의 트루먼쇼 채널을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거라니까 꾸미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말합니다. 시선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트루먼이 세트장을 넘어갔을 때야 비로소 진짜 트루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트루먼같이 오늘 하루만 사람들이 너무나 득실거리는 인터넷 세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네티즌 평점이 9점을 넘고 1998년에 개봉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트루먼 쇼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가지 풀어드릴게요. 사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피터 위어 감독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일상이 공개되어 했던 기구한 마이클 잭슨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또 하나는 이 영화가 하나의 병명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바로 트루먼 증후군입니다. 트루먼 쇼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볼 수 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개봉 후 관객 사이에서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트루먼 증후군이라는 독특한 현상을 빚어냈다고 해요. 2008년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자신이 리얼리티 TV쇼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환자가 종종 나타났으며 환자들이 치료 당시 모두 영화 트루먼 쇼를 언급해 트루먼 증후군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일부 관객들이 너무 깊게 영화에 몰입한 나머지 자신을 트루먼 버뱅크 캐릭터에 투영하면서 벌어진 현상이죠. 20년 동안 트루먼 쇼를 향한 관객의 사랑이 계속되온 만큼 트루먼 증후군 역시 20년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보는 편인데요. 이번엔 트루먼 쇼에 대해 찾아보다가 이런 리뷰를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스스로의 자유의지대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트루먼처럼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것들이 가짜일 리는 없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쇼가 아닌 본인의 리얼라이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의 리얼라이프가 아닌 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스튜디오를 눈물겹게 탈출하려는 트루먼처럼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트루먼처럼 본인의 자유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트루먼들이요. 스튜디오 밖으로 박차고 뛰쳐나오세요. 꽤나 감명 깊은 글인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트루먼처럼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번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트루먼 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덟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오늘은 영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night. H. UBS